68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관례대로 코리아 반도의 전반 정세를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항쟁 가능성과 전쟁 가능성이 연동되어 있죠. 예. 네. 항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7월 1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정확히 말씀드리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헌법 해석 변경, 일본 각이 결정이죠. 예. 네. 예, 이 결정은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는 데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완성을 핵으로 해서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를 결성하려 하고 있죠. 예. 여기에 더해서 유라시아 포위안을 이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3대 전략,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완성,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 유라시아 포위안 추진, 이 세 가지 전략은 세상에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북중러 이 3개국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예. 여기에 핵은 물론 북이고요.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이 벌어지는 과정에 미국이 사활초로 추진하는 이 전략은 그 강대성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취약성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일례로 미국의 재균형 정책, 즉 일본군 재무장 정책은 북중러의 경제가 강화되면서 군사력이 강화되는 데 비해 미국의 경제위기, 재정위기 때문에 군사비가 삭감되면서 군사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그 불균형을 채우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일본군을 재무장시키고 일본 군국주의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아, 그런데 이것은 일본의 반아베, 반파쇼, 반전 이 세 가지 구호를 내건 반전평화운동을 가속화시키는 계기가 됐고요. 상대적으로 북중러를 단결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이 강화되면서 북중러 삼각군사동맹, 본질적으로는 반제반미 국제통일전선이 강화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를 방불케 하는 신냉전 구도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러한 참여한 군사적 긴장의 고조 속에서 일본 내 아베 정권과 남코리아의 박근혜 정권이 상대적으로 민중들로부터 고립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7월 11일 부산항에 미 핵항모 타격단이 입항했습니다. 예, 미 해군 7함대 소속 항공모함 조지 워싱턴호가 참여하는 미일남 수색구조 훈련이 21일에서 22일 제주 남방해상에서 실시된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수색구조 훈련에는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헌법 해석 각의 결정 이후 처음으로 실시되는 미남일 해상훈련이라는 점에서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16일에서 21일까지는 남서해상에서 미남연합훈련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12일 북국방위원회 정책국은 대변인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변인은 지금 미국과 남조선 괴뢰들이 저지르고 있는 군사적 망동은 조선 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성의 있는 노력에 대한 또 하나의 노골적인 도전이라며 미국이 부질없는 핵 공갈과 위협에 매달릴수록 첨단 수준의 항시적인 타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우리의 자위적 핵 무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서 첨단 수준의 대표적인 사례가 전술 로켓탄이죠. 네. 최근에 집중타격, 연속타격, 명중타격의 3대 원칙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조지 워싱턴호 미 핵항모 타격단의 부산항 입항을 예견한 조치이기도 한 거죠. 네. 항공모함은 전술 로켓탄의 밥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예. 네. 전술 로켓탄이 빠르게 날아갈수록 스텔스화되는 거죠. 속도가 곧 스텔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북의 전술 로켓탄이 싣고 가는 탄두가 바로 다종화된 핵탄두인 거죠.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 말고 아메리슘 핵탄이라는 특히 슈퍼 EMP 초전자기파 핵탄을 말합니다. 예. 가령 중성자탄이 터지면 생명체가 다 사라지죠. 전기 전자장치는 온전하지만 초전자기파 탄, 슈퍼 EMP가 터지면 반대로 전기 전자장치가 마비되죠. 생명은 살아있고. 예. 이 두 가지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북의 결심이죠. 네. 이것을 이번에 발사한 전술 로켓탄에 실어서 지상에서, 수중에서, 지상에서도 땅 속으로부터 또는 발사 차량으로부터, 그리고 잠수함이죠. 가령 북의 잠수함들은 완벽히 스텔스화되어 있는데 레이더에 추적되지 않게 미 핵항모 타격단에 근접해서 어리라든지 여러 전술 로켓탄을 발사하게 되면 그 중에 한 발만 명중해도 핵항모 타격단의 존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죠. 가령 슈퍼 EMP탄을 맞게 되면 그냥 바다 위에 모두 떠있게 됩니다. 예. 물론 이것은 북미 간의 직접적인 전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북이 최대한 신중하게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북미 간의 전략적인 무기를 쓰는 것은 서로들 자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상호 파괴하는 무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전략적인 무기보다 실제 전쟁에 쓰여지는 것은 전술적인 무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 전술적인 무기를 사용했는데 상대가 맞대응하면 이제 서로 지그재그로 증폭되겠죠. 그럴 때는 또 담력의 싸움이기도 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북의 서해오도 점령이 가장 큽니다. 예. 네. 최근에 북이 다양한 군사훈련을 벌리면서 뭐 잠수함이라든지 전술 로켓탄 발사라든지 섬 방어대를 방문한다든지 해군 사령부 지휘관들의 수용 능력 판정 훈련을 한다든지, 그러나 그 하이라이트이자 종합화는 섬 상륙 훈련이었습니다. 네. 뭐 너무나 노골적으로 서해 5도를 겨냥한 훈련이죠. 이렇게 서해 5도를 점령하게 될 경우 과거 2010년 연평도 사건처럼 미군, 즉 남코리아 군대의 작전권을 쥐고 있는 미군 사령부는 절대로 남코리아의 반격을 명령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 군사적으로 패배하고 영토를 잃어버린 남코리아 정부는 완전히 붕괴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예. 그 한방, 단숨에 남코리아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조치가 북의 최고 사령부, 최고 지도부의 결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정권의 운명은 북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북은 630 국방위 특별전의 마지막 문장에 운명적인 7월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의미심장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오늘도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에서 의미심장한 이런 표현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 핵항모 타격단은 전략적이든 전술적이든 별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북을 압박하는 의미는 없고요. 남의 민중들의 항쟁을 압박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과거 광주 항쟁 때처럼 당시 시민군들은 미국이 와서 도와줄 줄 알았죠. 예. 미국이 도와주긴 했죠. 전두환을.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오는 핵항모 타격단이 겨냥하는 것은 북이 아니라 남의 민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핵항모 타격단이 북을 위협하지 못한다는 것은 북도 알지만 미국도 압니다. 그리고 곧 퇴역하는 조지 워싱턴호, 로널드 레이건으로 교체되게 됐는데 작년 10월 달에 왔을 때도 한동안 수리했죠. 예. 왜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북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전쟁에 어떠한 전기 전장치가 마비되는 그런 타격을 받았다든지, 하여튼 조지 워싱턴호가 한동안 수리 중이었던 것은 사실이고 곧 퇴역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 거의 고철덩어리가 되어가는 조지 워싱턴호가 이번에 온다고 해서 북에게 위협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 이후 제주도 남측에서 미일남 합동 해상훈련이 벌어지는 것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이 어떤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번에 북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박근혜 정권에도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네. 북이 특별 제안을 통해서 7.4 공동성명,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에 의거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고 하는 판에 이런 핵항모 타격단을 입항시킨 것은 박근혜 정권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 줄, 즉 북남 간에 남북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정에 오르고 있는 조건에서 이러한 군사적 긴장 고조의 상황이 과연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에 대한 대목이 있는데 그것은 아시안 게임에 북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결정이 번복될 수도 있다라는 경고로 읽힙니다. 네. 이 점은 박근혜 정권의 또 하나의 정책 타격이 될 수밖에 없죠. 네. 사실 그런 선수단과 응원단의 참가에 대해서 북이 별로 그렇게 큰 이해관계가 있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게 북에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과 같은 핵강모 타격단의 입항이라든지 8월달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속에서 과연 온전히 진행될 것인지 의문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7월 10일 북의 보도에 의하면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전술 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했는데 이번엔 황해도에서 발사된 것으로 남해 보도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예, 원산에서도 발사되고 황해도에서도 발사하고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발사하고 있습니다. 전부 동해를 향해서 발사됐죠. 네. 초점은 동해상으로 발사돼서 명중되는 그런 다양한 전술 로켓탄이 발사 시험이라든지 발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술 로켓탄이 겨냥하는 것은 당면에서는 일본 열도겠지만 그 열도 넘어 태평양 너머에는 미국을 겨냥하는 것이죠. 전술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 소형 전술 로켓탄이 속도가 미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을 정도로 위력적이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되면 전술이지만 사실상 전략적인 로켓탄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하여튼 초점이 되는 것은 그 정밀도와 경량화 그리고 속도와 위력이 되겠죠. 네. 이런 다종화된 전술 로켓탄은 미 핵항목 타격단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최근에 너구리 태풍이 일본 열도를 강타했죠. 네. 기후 무기로 추정이 됩니다. 가끔 미 본토에서 부는 토네이도, 회오리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일본 열도에서 특히 일본 후쿠시마를 비롯한 세 곳에서 지진이 감지되고 쓰나미 현상이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수준이었지만 그래서 기상청이 경보를 내렸는데요. 역시 북의 특수위험 비행체나 특수위험 잠수함에 의거한 지진과 쓰나미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기상청이 2011년 후쿠시마 사건의 여진이라는 보도로 알 수 있듯이 일본 국민에게는 후쿠시마 사건이 재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공포를 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본의 경수로 발전소들이 상당수가 동해상에 있습니다. 이 동해상에 있는 경수로 발전소들은 북의 정밀한 전술 로켓탄의 직접적인 사정거리 안에 있고요. 여차하면 일본 열도가 이 경수로 발전소들이 터지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동해상에 일본 열도의 서쪽에 있는 수많은 경수로 발전소들이 터지면은 그 모든 것들이 후쿠시마 사건이 되는 거죠. 일본 열도 자체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핵심들, 군부의 핵심들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예. 일본은 어느 나라보다도 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한 나라입니다. 강자 앞에 비굴하고 약자 앞에 야비한 나라죠. 예.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을 길들이는 데서, 일본을 대하는 데서 초점은 힘입니다. 이번에 집중타격, 연속타격, 명중타격으로 진행된 전술 로켓탄은 일본의 정치, 군부의 지도부들에게는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하면서도 동시에 가령 7월 4일 날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다든지 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미국을 추종하면서 아베가 호주와 뉴질랜드를 방문해가지고 군사적 협력을 강화하겠다라는 합의를 한다든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을 앞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과연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인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힘의 판도 변화에 따라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북도 일견 일본을 치면서도 끌어당기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권은 미국의 유라시아 포위안 전략의 일환으로서의 중앙아시아를 방문해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치겠다고 하는 그런 외교 행보를 했죠. 예. 남코리아가 무슨 이니셔티브를 취겠어요? 미국의 유라시아 포위한 전략의 일환에 충실히 복무하는 모습인 거죠. 네. 다시 정리하면 오바마의 아베와 박근혜 각각 오른팔 왼팔 노릇을 하고 있는 거고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이라든지 유라시아 포위한 전략에 복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한편 북이 냉온탕을 오고 가고 있다는 남측 보도가 있습니다. 군사훈련과 특별 제안을 동시에 추진하는 데 대한 비난인 셈인데요. 최근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이 나왔습니다. 김일성 주석이 조국통일문건 서명 20도를 맞이해 발표했습니다. 지난 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는 성명을 내고 현 시기 민족 앞에 가로놓인 난국을 타개하고 북남 관계를 개선하여 자주통일의 새로운 전환적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애국애족의 일념에서 북과 남이 견지해야 할 다섯 가지 제안을 천명했습니다. 첫째, 북침 전쟁 연습 전면 중지. 둘째, 북핵 문제를 해결해달라며 외부에 나가서 공조를 청탁하는 무모한 행위 중단. 셋째, 신뢰 프로세스, 드레스덴 선언 등 흡수 통일 방안 중단, 연방제 통일 방안 지향. 넷째, 상호 비방 중상 종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선수단과 응원단 파견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네, 올해가 김일성 주석의 농촌태제 발표 50돌이 되죠. 네. 네. 그리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주의화 선언, 2.19 선언 발표한 지 40돌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 문건의 친필 서명이라고 표현하는 그 20돌입니다. 네. 특히 최근에 국방위 특별 제안과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7.4 공동성명, 즉 자주평화민족대단계를 기초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자는 제안이 있는데요. 이것은 물론 남코리아 박근혜 정권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도 그렇고요. 비록 정부 성명은 특별 제안보다 부드럽게 나온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본질은 남코리아가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로 전환될 때에 대한 촉구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죠. 네, 그러나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네. 그것을 모르진 않죠. 그래도 제안한 것입니다. 일말의 가능성을 보고요. 그 진정성에 대해서는 시진핑의 방남을 통해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거나 북의 대외 기관지라고 할 수 있는 조선신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리고 아시안게임의 선수단과 함께 응원단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도 그런 방향에서 이루어진 결정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미 핵항모 타격단 입항에 대해서 북이 국방위 정책국 대변인 담화에 밝히듯이 과연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완성을 향해서 거침없이 내달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에 계속 이렇게 그 민족적 양심을 보면서 제안만 할 것인지 이런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을 가질 것인지는 의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제안들, 국방위 특별 제안이나 정부 성명, 정책국 대변인 담화가 내포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은 일만의 가능성을 보면서 제안하되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북이 결정적인 조치를 취하는 운명의 기로에 서 있는 박근혜 정권을 결정적으로 타격할 행동으로 들어가는 명분을 축적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남측에서 보면 북이 강경책의 냉탕과 유화책의 온탕을 오고 가고 있다라는 식의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미국이 주로 잘 쓰는 채찍과 당근에 비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제국주의자들이 쓰는 이중적인 전략이 아니라 북은 남측이 진정으로 민족의 편으로 돌아설 것에 대한 믿음의 기초에서 제안하는 한편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최후 결심을 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엄중한 경고의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코리아전 직전의 상황과 유사하죠. 그때 당시에도 민족적 양심에 기초한 북남관계, 남북관계 개선에 희망을 담은 제안들을 했었는데 철저히 무시됐죠. 그리고 코리아전이 발발했습니다. 네, 일본이 더욱 노골적으로 군국주의화를 다그치고 있습니다. 서울서 11일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열고 호주와 군사협력을 강화하며 미 해군 작전본부에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관을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은 9일 미 국방부가 해군작전본부에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관을 상주시킬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1일 일본 정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 각의 결정 이후 예상되는 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동맹 강화를 위한 것으로 8월부터 해상자위대의 3등 해자, 즉 해군 중령급 한 명이 미 국방부의 해군작전본부에 파견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미 정부 관계자들은 중국의 해양 진출과 북의 핵 미사일 개발 등을 견제하기 위해 미일 동맹을 강화해 미군과 자위대의 운용 일체화를 진행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해군 작전 본부에는 지금까지 영국과 호주의 군 고위 간부가 상주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일본 해상 자위대 연락관까지 상주하게 된 것입니다. 예, 보세요. 일본 군국제야가 무엇인지 일본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가능하다고 헌법 해석 변경을 결정한 직후에 하는 행보들을 보면 아베가 호주, 뉴질랜드에 가서 군사 협력을 강화하는데 다 이게 미국의 조정과 방조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네. 그리고 아예 일본 해상자위대 연락관이 미 해군 작전본부에 상주한다든지 아예 정상적으로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입니다. 영국과 호주의 급으로 말입니다. 네.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여는 겁니다. 정말 뻔뻔스럽죠. 네. 일본군이 남코리아를 비롯해서 코리아, 조선을 침략한 지 100년 정도 됐는데 그리고 쫓겨난 지 70년도 안 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민족적 자존심, 양심, 얼도 없는 박근혜 정권은 이걸 용인하고 있고요. 예. 정부를 대표해서 뭐 참가시키는데 급을 어떻게 한다 이런 거나 언론에 내보내고 있죠. 네. 당연히 이에 반대하는 운동이 거세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이렇게 뻔뻔스럽게 일본 군대와 관련된 행사를 남코리아 서울 한복판에서 벌리겠다는 것이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심리고 배짱입니다. 예. 남을 우습게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의 조정과 비호하에서 안하무인격으로 거침없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일본의 재침 가능성을 우려한다면 현 상황을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에 비례해서 북의 최고사령부 총참모부의 심리도 격분하는 상태로 가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미국의 제국주의라든지 일본의 군국주의라든지 이에 보완에 동하는 남코리아의 친미친일 매국이라는 것은 상황을 극단으로 치닫게 한다. 그 단적인 예라 하겠습니다. 예. 박근혜 이른바 정권이 막 가고 있습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김장수 전 청와대 안보실장처럼 청와대가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병기, 김명수 등 문제가 심각한 인물들의 국회 청문회도 국민 여론에 반해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기관 보고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0일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이 참사가 발생한 4월 16일에 청와대가 컨트롤타워였느냐 아니었느냐라고 묻자 김기춘 비서실장은 재난 최종 지휘본부는 안행부 장관이 본부장이 되는 중앙재난대책본부장으로 되어 있다고 대답해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또 이번 상황은 청와대 상황실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확인해서 대통령께 보고하는 역할이었지 구조 등을 지휘한 일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뻔뻔스럽게 발뺌하는 거죠. 이게 김기춘의 이른바 배짱이에요. 예. 할 테면 해봐라 이런 거고요. 김장수가 그렇게 해서 잘렸는데 김기춘은 자기가 잘리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런 거죠.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남코리아의 모든 권력은 청와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일개 장관에게 모든 걸 떠넘긴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믿고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지난 대선에서 그렇게 안전을 강조한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리고 수백 명의 인명의 참사가 벌어진 그것도 대부분 어린 학생들인 네. 이 사건에 대해서 세월호 참사 사건에 대해서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는 뚜렷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네. 현재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안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새정치연합의 회의 불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논란에 휩싸인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임명을 강행할지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수용할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현재까지 드러난 후보들에 대한 여론 추이를 보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참 웃기는 얘기예요. 이 세 명에 대해서 여론을 반영해서 할까 말까 이렇게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한인구 국방부 장관하고 이병기 국가정보원 원장이에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몸통이고 나머지 깃털들이에요. 부총리 뭐 교육부 장관 그러는데 뭐 별 힘이 있겠어요? 실제로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이 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인데 조부가 일본 독립군 대장을 팔아먹은 시대의 변절자인 그 후손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군인들이 명령을 듣겠어요?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니까 밀란 삼각군사 동맹을 완성하는 데서 앞장서서 치고 나가는 거 아닙니까? 국가정보원장은 북풍 조작과 정치인 매수와 관련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처럼 유우성 유가려 간첩 조작 사건 또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이런 사건들을 터뜨리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정도로 미숙하게 터뜨리지 않겠다. 완전히 철저한 조작 사건 완벽하게 터뜨리겠다. 그런 전문가를 국가정보원장으로 시킨다 이런 거거든요. 네. 이거를 야당이 진보 정당들이 지금 힘을 못 쓰는 상황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사실상 유일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무맥하게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껍데기 3명 가지고 여기서도 이제 안행부 장관이 중요하죠. 언론에서는 세 번째로 자꾸 부각하는데 사실 이게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그러나 역시 다 그런 사람들이죠. 수구 세력은 부패로 망한다고 수구 세력 후보자들 중에 멀쩡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예.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이거 하나 제대로 검증하면서 낙마시키지 못하고 있는 야당의 무능함 정말 한심합니다. 그걸 조롱이라도 하듯이 뭐 박근혜가 이 세 명 중에 뭐 누구를 어쩌고저쩌고 고심하고 있다. 이런 식의 보수 언론들 보면은 정말 기도 안 찹니다. 7월 30일 재보선에서 광주 광산을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이 공천되고 서울 동작구엔 나경원이 출마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동작구에선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정의당 노회찬, 통합진보당 유선희의 후보 단일화가 관건으로 부상되고 있습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동작을이 최대 격전지로 부각되고 있고요. 특히 기동민 후보와 노회찬 후보의 단일화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유선희 후보도 마찬가지죠. 네. 아무리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2%대고 대중 정치인으로서의 존재감이 희미하다고 하더라도 이 세 당 후보들의 후보 단일화가 중요합니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도 서울 부산에서 1%대 안팎의 차이로 승부가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통합진보당 후보가 일찍 사퇴했다면 그 상당한 무효표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과도 달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권의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도 통합진보당 후보의 결단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지난 6.4 선거에서의 교훈이죠. 예. 통합진보당 후보가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요. 노회찬 후보는 과거 서울시장 후보에서 끝까지 후보 사퇴하지 않고 선거를 치렀는데 오세훈과 한명숙 후보의 차이에 몇 배가 되는 득표를 했죠. 예. 그 폭풍으로 인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고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과정에서도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동민 후보도 마찬가지고요. 박원순 시장의 오른팔이었던 사람으로서 분별력 있게 후보 단일화에 적극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변수죠. 예,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야권에 단일화된 후보와의 경쟁에서도 여전히 우세하는 것으로 나옵니다만은 그것은 최근에 공천 잡음들을 반영한 측면도 있고 여론조사 자체가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에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권의 후보 단일화는 결정적인 변수죠. 이번 7.30 재보선에서의 관건은 새누리당이 4석 이상을 차지하는가 여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새정치민주연합이 11석 이상을 차지하는 것인데요. 새정치 민주연합이 최근에 8석만 차지해도 승리다라는 한심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민심의 기대 수치를 낮추려고 하는 꼼수에 불과한 것입니다. 관건은 새정치 민주연합이 분발해서 야권이 단일화하고 반 박근혜 반 새누리당 전선을 치고 성과를 내서 새누리당을 4석 미만으로 몰아붙여서 결정적인 참패를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반 박근혜 항쟁을 추동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이것이 새정치 민주연합의 역사적인 임무예요. 현 정세에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노동계의 7.22 동맹파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주요 산별의 임단협 투쟁을 7월 중순으로 집중시키고 있어 임단투 쟁의권 확보를 통한 정치총파업 투쟁이 7월로 순연돼 7.22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노조와 건설산업연맹의 파업투쟁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8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정교조 탄압에 맞선 전면적인 정권 퇴진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정교조는 오는 12일 전국 교사대회를 열어 정교조 사수를 결의하고 이에 앞서 12일 학부모 시민들과 연대해 박근혜 퇴진 시민 학부모 선언을 전개하기로 했으며 민주노총 7.22 동맹파업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민주노총은 정부와 검찰의 행위를 법질서 수호가 아닌 정권 수호를 위한 의도된 정치 탄압으로 자주적 노동 기본권은 물론 교사에게도 예외일 수 없는 정치적 기본권을 부정하는 반민주적 행위로 규정한다고 밝히고 정교조에 대한 모든 정치 탄압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즉각적인 정치 투쟁에 돌입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얻어가고 있음에 우리는 확신한다며 민주노총의 정권 퇴진 투쟁은 박근혜 정권이 자초한 몰락을 가속화시킬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7.22 동맹파업과 보건의료노조, 건설산업연맹 등 산별파업을 준비 중인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도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전 현직 통일위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문제는 경찰이 종결된 사건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하면서 논란이 됐는데요. 민주노총 통일교육책자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는 이미 법적 논란이 끝난 상황에서 2년이 지나 느닷없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비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계를 탄압하려면 무슨 빌미를 못 대겠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유치하고 한심하게 걸 만큼 그런 고리들조차도 없는 거죠. 지난 연말에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탄압도 마찬가지였죠. 민주노총 본부를 침탈할 때 정부의 모습은 한심 그 자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극우 보수 농객인 지만원조차도 그거 보면서 아유 안 되겠다 박근혜 정권. 이거 진보 세력들이 좋아하더라도 나도 재선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하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정교조를 탄압하는 거, 법의 노조화로 만드는 건 지금 시대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망동이고요. 그리고 보안법을 걸어서 민주노총 간부를 탄압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노총의 색깔 공세를 더 씌우려고 하는 출책에 불과한 것이죠. 7.2 동맹파업을 앞두고 실질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으로도 읽힙니다. 민주노총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2월 말과 2월 말에 있었던 총궐기 국민파업의 분위기를 사실 제대로 이끌고 가고 있지는 못합니다. 6월 말에 10만 명 정도가 정권 퇴진 투쟁으로의 제2차 국민파업에 결의했어야 맞지요. 그것이 2월 달에 대의원대의 결정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6.28 총궐기는 만 명 정도가 겨우 정권 퇴진 투쟁 구호를 드는 정도에 그쳤습니다. 그리고 국민파업 당시에는 각계 진보적 대중단체들과 함께 반정부 투쟁을 전개했는데 이번에는 민생대회에서 다른 계급계층들과 함께 정권 퇴진 투쟁 구호를 들지 못했습니다. 결국 숫자도 1만 명에 그쳤고요. 이것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연초에 전 민주노총 지도부와 함께 전국을 돌면서 조직정치 사업을 하던 그러한 정신과 방법으로 사업하지 못하고 실무적으로 일정을 잡는 선에서 투쟁을 이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임박한 7.2 동맹파업이라든지 8월 달에 이어지는 파업투쟁도 단순히 임단투를 지원하는 수준의 동맹 파업이 아니라 정말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는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투쟁이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만약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 준엄한 시기에 민주노총이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항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면서 전쟁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위험천만한 상황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말씀대로 코리아반도와 그 주변의 정세가 격동하는 가운데 남코리아에서의 민주주의와 민중 생존권을 수호하는 중요한 대중투쟁과 730 재보선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남코리아와 전체 코리아에겐 운명적인 7월인 만큼 진보 개혁 세력이 반박근혜 기치 아래 단결하고 연대하여 반드시 민주개혁적이고 평화통일지향적인 정권으로 하루빨리 교체해야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덧붙이면 진보 세력의 민중생존권 쟁취 투쟁과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의 민주주의 수호 투쟁 그리고 개혁 정치 세력이 주도하는 730 재보선 투쟁이 모두 합쳐서 이러한 신해들이 반박근혜 투쟁, 박근혜 이른바 정권 퇴진 투쟁의 대하로 합류해야 된다. 그런 총적 지향을 가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